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 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의 극심한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글은 미국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유린국, 세계 최대의 인권불모지라는 데 대해 자료적으로 폭로하면서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미국의 철면피성과 악랄성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